그댈 숨겨두었죠. 내가 정말 사랑했었던 예전 그대 모습을 잊을 수 없었기에 잊혀지지 않았기에 그댈 떠나보냈던 그날 이후로도 사랑했나봐. 내 가슴에 살아 숨쉬는 지난 사랑일 뿐인데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 추억에 젖은 채 살죠. 내 가슴에 숨겨둔 그대 떠난 그대지만 사랑하니까 난 오늘도 그려봐요 우리 사랑했던 그날을. 사랑할 사람 그대와 나 멀리 있어도 그대 행복하기를 잊을 수 없었기에 잊혀지지 않았기에 그대 떠나갔어도 혼자 아파하며 키워온 사람 내 가슴에 살죠.